라디오는 아날로그 감성이 짙은 매체잖아요. 그래서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청취율 조사 방식도 오래전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인공지능 없고요. 빅데이터, 하이테크 기술 없습니다. 오직 사람 대 사람. 조사원이 무작위로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묻는답니다. 평소에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요즘 광고 전화다 뭐 스팸 전화다 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완소 여러분들에게도 저 전화가 많이 갔으려나요? 저는 청취율도 좋지만 수치화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사랑에 더 집중할게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스위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영스위트 첫 곡은요. 웬디의 Why Can't You Love Me로 시작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가 특이한 게 주변에 받은 사람이 없대요. 정말 누가 받는 걸까요? 아니 누가 선택받는 걸까요? 저한테도 저도 혹시 나한테도 올까? 해서 그때 청취율 조사 기간한테 기다립니다. 근데 전화를 항상 받으면 광고 전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하고서 끊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청취율 조사 기간일 때 전화가 안 올까요? 네, 저는 만약에 저한테 전화가 온다 하면 뻔뻔하게 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선배님들의 라디오, 저는 아직 6개월 차밖에 안 돼서 선배님들 라디오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뭐 김효차 선배님 라디오도 있고 하니까 뭐 컬투쇼도 있고 최하정 선배님도 있고 다 하니까 선배님들 걸로 아 저 못 고르겠는데요 하면서 막 줄줄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배님들 라디오들을. 그럴 것 같습니다. 제 건 절대 얘기 안 해요. 네. 아, 여러분들 말고 저요. 저는 그렇다고요. 네. 근데 요즘은 전화 안 받는 사람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완소들도 무심코 그냥 흘려보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약간 저도 약간 가끔씩 그렇습니다. 광고 전화일 것 같은데? 하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가 올 때 저는 약간 초록창에 칠 때도 있어요. 번호를 치면은 텔레마케팅이다, 뭐 광고다 해서 그러면 안 받아요. 그래서 전 좀 찾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와 영씨 제작진 단 한 분이 들어도 끝까지 방송을 할 거고요. 라디오국에서 허락을 해주시면. 아, 또 이러면 또 청취율이 또 중요해집니다. 그럼 저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전 항상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드리려고 8시부터 10시 영스위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힘드실 때마다 뭐 아니면 기쁜 일이 있다 할 때마다 어떤 일이든 찾아와 주세요. 전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재밌는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는 만나면 해피니스, AB6IX의 전웅씨, 이대휘씨, 그리고 BDC의 시훈씨와 함께할게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우후! Lay no, something. 차를 아는 사람들의 something. Lay no, lay 더 업그레이드된 no,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앤페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살리고 싶나? 그럼 담궈 가마솥에 촤 묻혀 골간장을 듬뿍 이제 부셔 누룽지를 파 입맛 살리는 바삭 누룽지 치킨 탄생. 착한 오랑 맛있는 오랑 노랑 통닭 입맛 살고 싶어? 그럼 시켜. 안녕하세요. 청년 피자를 사랑하는 태연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가끔은 담백하게, 오늘은 또 부드럽게. 가장 요즘의 탱스테이. 언제 어디서든 내 멋대로 내 맛대로. 저 태연이와 함께 청년 피자 한 판 하실래요? 평범한 오늘을 특별하게 청년 피자.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나는 매일 언제나 자담치킨 월 화 수 모 금 토 일 자담치킨 담담담담 다음에도 자담치킨 담담담담 다음에도 자담치킨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프리미엄 치킨 자연 담은 자담치킨.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그거 알아? 서울사랑상품권이 더 좋아진다며? 응, 사용도 더 편해지고 혜택도 더 많아졌대. 근데 그동안 샀던 곳에서는 못 산다던데? 그럼 어디서 사야 하지? 머니트리! 구매도 사용도 이젠 머니트리로! 머니 머니 해도 머니트리. 아이 공부는 저 이승기와 함께. I can do! I can do! 메타버스 교실에서 실사형 AI 튜터와 함께 빨간 펜이 시작하는 새로운 차원의 AI 학습. 지금 아이캔두를 검색해보세요. 아이 공부 아이캔두. 빨간 펜. 단 하나의 전망. 180도 파노라마 테라스. 360m의 스카이 트랙. 인피니티 풀. 고농도 산소 시스템. 모두가 100% 바라던 바다. 소지섭은 푹 빠졌습니다. 라구닌 테라스 2차에 1533-3775 현대건설 시공 예정.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딱.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보온 이중용기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보쌈 보쌈 배달도 원할머니 보쌈 웬디의 영스트리트 Hello everyone! Are you ready for today's English class? Well, I'm ready. Here we go! Today is Wendy! Today is Wendy! 오늘은 손티처 영어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9703님께서 손티처에게 궁금한 게 있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볼게요. "손티처,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다가 문득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말 표현 중에 음식 이름이 들어간 게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식은 죽 먹기지 라거나 어우 김치국 좀 마시마 이런 거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에 진심이라서 그런 걸까요? 혹시 영어 표현 중에서도 음식 이름이 들어간 게 있나요? 손티처가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만 가르쳐주세요. 네, 일단 사연 보내주신 우리 9703님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고 식은 죽 먹기, 김치국 마시개처럼 정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나니까 정말 우리 말 표현들 중에서는 음식 이름이 들어간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림의 떡이다, 쌍계 비스떡이다 등등 속담이 좀 주로 많은 것 같은데 외국에서도 말들이 조금 있지만 속담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비유를 해서 말하는 표현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웬디와 완소들의 음식 이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아유 찰떡궁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찰떡궁합이다. 아유 너무 좋네요. 이게 딱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군요. 영어에서도 음식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손티처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 piece of cake. 직역하면 바로 한 조각의 케이크.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요. Don't worry, that kind of thing is a piece of cake. Don't worry, that kind of thing is a piece of cake. 아, 걱정하지 마. 야, 그런 있음이야. 야, 진짜. 아, 식은 죽 먹기야. 이런 뜻입니다. 아, 정말 쉬운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in a pickle. 바로 짜고 신 물 속에 있는 피클 재료들처럼 외국에는 피클이 통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기 병 안에. 그래서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n a pickle. You're really in a pickle. You're really in a pickle. 아우, 너 정말 큰일이다. 아니면 looks like we are in a pickle. 우리 공경에 처한 것 같아. Looks like we're in a pickle. 우리 공경에 처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Butter up. Butter up. 누군가에게 버터칠을 한다. 즉, 호의를 얻기 위해서 아부를 한다라는 뜻인데요. 예시를 들어서는 You don't need to butter me up. You don't need to butter me up. 저를 그렇게 죽여 올려주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You don't need to butter me up. Hey, you don't need to butter me up.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As cool as a cucumber. As cool as a cucumber. 아무리 더워도 차가운 오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s cool as a cucumber 해서 I was as cool as a cucumber 하면 나 아주 침착하게 있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황을 해도 너 당황했지? 그러면 아니 I was as cool as a cucumber 하면 나 아주 침착하게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Bring home the bacon. Bring home the bacon. 아우 정말 새로운 표현들이 많은데 직역을 하면 집에 베이컨을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즉 생계를 책임지다, 성과를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He has been working very hard trying to bring home the bacon. He has been working very hard trying to bring home the bacon. 라고 하면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다. He has been working very hard trying to bring home the bacon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표현은요. Spill the beans. Spill the beans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콩을 쏟아버리다 라는 뜻인데요. 고대 그리스에선 투표를 할 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콩을 쏟았다는 건 바로 비밀을 누설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It's a secret. Try not to spill the beans. It's a secret. Try not to spill the beans. 그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 약간 멋있게 보이고 싶을 때 한번 써보세요. Hey, it's a secret. Try not to spill the beans. Hey, it's a secret. Try not to spill the beans.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새롭고 다양한 표현들을 만나봤는데 A piece of cake in a pickle, butter up, as cool as a cucumber, bring home the bacon, 그리고 마지막으로 spill the beans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손티셔 영어 교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더 배우고 싶거나 궁금한 영어 표현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Today's Wendy 게시판에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DNC의 Cake by the Ocean. The masterpiece, to waste time with the masterpiece. You should be rolling with me, you should be rolling with me. You're a real life fantasy, you're a real life fantasy. But you're moving so carefully, let's start living dangerously. Talk to me, baby. I'm rolling up from this sweet, sweet baby. So carefully, let's start living dangerously. Talk to me, baby. I'm rolling up on this sweet, sweet baby. CNC의 Cake by the Ocean 듣고 왔습니다. 우리 영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볼까요? 0682님, 완디, 저 난생 처음으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어요. 우와! 받으셨다고요? 너무 당황해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났지만 웬디의 영스트리트 듣는다고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라고 뭐 얘기하기 좀 그쵸. 좀 얘기하기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감사드린다고 너무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왜냐, 너무나도 좋은 라디오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웬디 영스트리트라고 마음속에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네요. 아니 근데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저한테 왜 안 오는 걸까요? 어차피 저는 와도 다른 라디오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받아도 당황하시지 말고 정말 있는 진심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꼭 웬디 영스트리트가 아니어도 지금 웬디 영스트리트 듣고 계시지만 뭐 다른 거 얘기하셔도 돼요. 마음속에 있는 라디오를 내가 즐겨드는 라디오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 공유파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웬디가 되도록 할게요. 화이팅! 5187님, 새해부터 다이어트하려고 야식도 끊고 출출할 때마다 물만 마시면서 꾹 참아왔는데요. 동생이 눈치도 없이 언니도 라면 먹을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웃겨서 안 먹어! 하고 버럭 소리 질렀는데 아,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완디가 우리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좀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동생이 같이 살면은 언니가 다이어트하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라면 먹을 때 물어볼까요? 사람들은. 배려일까? 다이어트하는 분들한테 그 배려가 아니거든요. 특히 라면은 끓이면 또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방에 있어도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욱하는 감정이 뭔지 압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라면을 끓여서 다이어트 할 때 얘기를 하면은 안 먹어. 화가 나오는데 그 누르는 거죠. 안 먹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착하네요. 우리 5187님의 동생분 우리 언니분께서 화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아, 너무 훈훈하네요. 네. 다이어트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꼭 성공하실 수 있어요. 네. 화이팅 5187님. 5433님. 완디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저는 딸기를 너무 좋아해서 혼자서도 폭풍 흡입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겨울이라 여기저기서 딸기가 많이 보여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도 수제 딸기잼 만들려고 손질하면서 영수 듣고 있어요. 예쁜 딸기들 보니까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금수저시네. 딸기값 진짜 비싼데. 딸기도 또 수제 딸기잼까지. 이야. 딸기 요새 많이 보이죠? 근데 저도 과일 킬러입니다. 저는 하루에 진짜 지금 최근엔 좀 못 그랬는데 왜냐면 과일에도 당이 좀 많아서 좀 줄이긴 했는데 제가 하루에 적어도 과일 두세 가지는 꼭 먹었어요. 사과를 꼭 먹었고요. 사과는 꼭 먹었었고 저희 가족이 과일을 항상 여러 가지 색깔들로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항상 먹었어서 지금 집에도 과일이 체리도 있고 딸기도 있고 배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요. 저 혼자 있거든요. 제가 과일 진짜 좋아합니다. 그 냉동실에도 과일이 얼린 망고가 있고요. 얼린 홍시가 있고요. 그리고 얼린 무화과도 있어요. 무화과도 좋아해가지고 진짜 많죠. 이 정도로 좀 과일을 진짜 좋아합니다. 과일 사랑이에요. I love 과일. I love fruits. 아, 이렇게 들으니까 집 가서 과일 먹어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완소분들의 사연들 만나봤고 저희는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린의 평생 들으면서 2부 만나면 해피니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곳에 그대 왜 만났어 있을까요? 사랑한 게 잘못이겠죠. 그건 평생 아니 될겠죠. 심러입니다. 매년 새해만 되면 나 담배 끊을 거야. 결혼할 때도 딱 이것만 피고 끊을 거야. 아빠가 됐을 때도 내가 또 피면 성을 간다. 그리고 올해도 이번엔 진짜 끊어보세요. 금연 클리닉부터 병의원 금연 치료,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 금연 캠프까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와 함께하면 금연 성공률 6배. 나는 내가 노담이면 좋겠어. 진심 도와줄게요. 금연 상담 전화 1544-9030 보건복지부. 고릴라 NH콕뱅 간편하게 콕뱅 쉽고 빨라 콕뱅 내 손안에 콕뱅 콕콕콕 NH콕뱅 이것저것 다운받지 말고 콕 집어 NH콕뱅크 금융, 정보, 쇼핑은 물론 자산관리까지 콕뱅크 하나로 다 되니까 콕콕 NH콕뱅크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하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실력을 쌓자 실력을 쌓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자격증을 따자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온라인 교육 포털 이펜스 코리아 불편하면 안 돼 CS인데 쇼핑몰 CS는? 루나톡 채팅과 전화상담 한 번에 가능함 쇼핑몰 CS는? 루나톡 답변을 빨리 상담 통합 빨리 쇼핑몰 CS는 루나톡 루나소프트 루나톡 우리 캠핑 갈까? 좋지 어디로? 2월 11일부터 3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캠핑 박람회를 한다던데 캠핑 박람회를 2월에 수원에서? 응 차박, 피크닉, 캠핑의 최신 트렌드까지 알 수 있대 와 꼭 가야겠다 사전 예약 시 무료 캠핑크 페어는 노마드, 제드코리아, 캠핑고래와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아이는 신기하게 엄마랑 하고 싶은 것과 아빠랑 하고 싶은 게 다르더라고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각자 잘하는 걸 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피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신뢰의 법칙의 저자인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데스테노에 따르면 4세 아이들도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고 실제로 무언가를 배울 때 좋은 사람보다 전문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친절한 가르침보다 유능한 가르침을 통한 정보를 훨씬 정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니 자녀분 반응이 이해되시죠? 물론 각자 잘하는 걸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가르침이 책 내용의 전달에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소통 부분도 계속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음주치 용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그냥 피곤하고 지치는 월요일, 이분들과 함께라면 일주일에 월요일이 두 번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그룹 AB6IX와 BDC가 뭉쳤어요. AB6IX의 전웅씨, 이대희씨, 그리고 BDC의 시윤씨와 함께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 영세트 2부 시작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정말 반가워. 아, 정말 반가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꾼들이야, 꾼들. 아,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DC에서 시훈을 맡고 있는 시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AB6IX 마티형 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AB6IX 막내 대휘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쉽게 오늘 보는 라디오를 못하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저만 보기 죄송하니까 네. 저희 스태프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총 동원해서 현장 네. 사진을 찍어서 영스 인별그램에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오, 예. 네. 네. 일단 우리 대휘 씨는 약 세 달 네. 전에 멤버들이랑 같이 나왔었고 맞습니다. 우리 전웅 씨랑 시윤 씨는 네. 두 달 전에 함께 아, 했었죠. 네, 맞아요. 특히 우리 전웅 씨는 특히 가족 같아요 이제. 그죠. 제가 저 영스에서 저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라디오 한지 진짜 딱 6개월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번 나오셨어요. 맞아요. 진짜 많이 나왔다. 네, 한 달. 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온 거라 생각하면 되니까 약간 가족이라기보다 약간 친척? 그러니까 그 네. 저희 좀 이제 날을 정해가지고 네, 한 달에 그러니까요. 한 번씩 개모임 하듯이 해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지. 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분 한 번씩 어떻게 지냈어요 형? 어 저는 네. 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 쉬셨나요? 네. 너무 잘 쉬어가지고 네, 요즘 사이클도 완전 미국 사이클로 아. 미국 사이클 네, 미국 사이클 오. 밤에 일하고 이제, 네, 이제 아침에 아.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으로 아. 네. 오. 오. 아니, 아침에 자는 아침형 인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잘못 이해했어요. 네. 반대로 네. 아 그렇구나. 네. 우리 또 두 분은 어떻게 지냈죠? 아, 우리? 우리 저희는 이제 콘서트를 준비를 아. 하다가 어, 코로나 때문에 그쵸, 저희가 또, 네, 미뤄졌거든요. 밀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밀려가지고 지금 네. 뭐 그냥 이렇게 아 중요한 걸 말을 안 했네요. 이제 오늘 앨범이 나와요. 네 오늘 오, 오늘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17일이잖아요. 네, 네 스페셜, 맞아요. 스페셜 앨범이 오늘 맞아요, 나옵니다. 네. 소답지 않게 왜 이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네. 했는데 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어, 정말 가족 같은데 두 분, 네. 두 팀은 평소에 자주 만나나요? 회사에서도 자주 마주치거나? 회사에서 그 스케줄이 이제 또 따로 다 있으니까 야, 그쵸, 뭐 그쵸. 자주 마주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엄청 친한 상태죠. 그렇죠. 그때 뵀을 때도 뭔가 친한 거 같이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친하죠? 어 아닌가요? 아니요. 친하죠. 친하죠. 전욱 씨만. 아니 미안한데 너 눈 똑바로 떠. 지금 전욱 씨만 친하다고 어... 느꼈나 봐요. 아닙니다. 친합니다. 제가 정말 아, 사랑하는 네.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만? 방송에서 방송이라도 사랑해주는 게 고마워요. 그렇죠. 방송이라도 좋습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ABC가 스페셜 앨범이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바로 Complete With You. 네, 맞습니다. 팬들과 함께해야 비로소 AB6IX가 가장 완전해진다. 네. 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저희가 데뷔 때부터 완전함을 되게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젠 조금 민망해요. 막 어디 가서 자꾸 계속 매번마다 완전해진다고 하니까. 저희 회사 그 네. 실장님도 항상 네. 저희 컴백할 때마다 네.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 네. 이번에 정말 끝을 보자. 아. 그걸 지금 컴백을 몇 번, 열 번이상 했는데 맨날 끝을 보자니까 끝을 보자. 그 오빠한테 죄송한데 끝이 안 나는데 언제 끝을 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말씀하실 때마다 끝이 없는 끝을 봅시다. 이래서 네, 저희도, 네. 계속 점점 더 완전함을 네, 네. 찾아간다라는 그쵸. 것 같아요. 네. 이게 팬분들을 위한 앨범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원래 이게 콘서트에서 첫 공개를 하고 다음 날에 17일 딱 발매를 하는 거였는데 그쵸. 저희가 15, 16 콘서트였거든요. 네, 네. 아쉽게 밀려가지고 네. 일정이 좀 꼬였네요. 그래도 약간 아쉬운 팬분들을 위해 또 선물을 드리는 그쵸, 그쵸. 느낌이 아닐까 그쵸. 싶어요. 이번 곡이 제가 알기로 이제 데이 씨가 네네. 같이 프로듀싱을 해서 네, 이번에 신인 또 무슨 프로듀싱 팀인가? 아, 신인을 프로듀싱한 건 아닌데요. 아니요, 신인 팀이랑 같이 프로듀스 작업을 해서 아 맞아요. 맞죠. 신인 팀? 아 신인 프로듀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작곡 팀. 작곡 팀? 아닌가? 프로듀싱해서. 아! 이번에 맞죠? 새로 저희 회사에 들어오신 작곡팀이랑 같이, 같이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서 네네. 프로듀싱을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저보다 더 잘하세요? 기사.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로 네, 체리 네. 이어서 네네. 이어지는 곡이라고 맞아요. 맞죠? 네. 체리에서 이제 프롬에서 이제 상대방한테 나랑 춤을 출래요 했는데 그 엔딩이 해피 엔딩인지 새드 엔딩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원투쓰리에서 공개가 됩니다. 오~ 역시 계속 이어지는. 네네네. 아 좋습니다. 타이틀곡 원투쓰리. 네 맞죠. 어떤 맞습니다. 의미가 담긴 노래인지. 2022년 첫 앨범이기도 하고 그냥 신나게 우리 춤추면서 네. 올 한 해를 잘 지내보자 네네. 하는 그런 신나는 곡입니다. 아 맞아요. 좋습니다. 네. 이번에도 멤버들이 직접 작업에 참여했다고 네네. 들었어요. 총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네. 이제 동현 씨의 솔로곡 Venus, 우진 씨의 솔로곡 위로, 네. 전웅 씨의 솔로곡 Crazy Love, 그리고 데뷔 씨의 솔로곡 너의 눈에 내가 보여서라는 네. 솔로곡들이 하나씩 담긴 게 정말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솔로곡이 각자 멤버들이 자작곡으로 나온 거거든요.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혹시 그 솔로곡들을 한 곡씩 두 분이 나왔으니까 네네. 다른 멤버들 것도 한번 어필? 크레이지 러브라는 노래가 네. 크레이지 러브라는 노래가 저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 좋은 네. 노래라고 좋은 노래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게요. 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크레이지 러브 그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사랑하는 감정을 좀 귀엽게 푼 노래여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좀 춥지만 네. 따뜻하게 보내시려면 크레이지 러브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 들었다. 네. 네 우리 또 데이 씨는 저는 또 제 노래인데 너의 네. 눈에 내가 보여서라는 네. 노래인데요. 제가 이 곡은 네. 선배님 그 When This Rain Stops 네.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발라드 네, 위로를 네. 해주고 싶은 네. 그런 가사를 쓰다 보니까 발라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위로가 되는 곡입니다. 목소리 톤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멤버들 거는 네. 찾아서 들어보시면 매력이 바로 느껴져요. 동현이 것도 좋고 우진이 것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반 노래보다 당연히 팬송을 불렀을 때 좀 더 애틋해지고 몰입되는 게 그런 게 있죠. 그렇죠. 특히 이번 앨범이 또 팬분들을 위한 거라고 하다 네네, 보니까 네네. 더더욱 뭔가 네. 감정이 맞아요. 더 이입돼서 불렀을 네네. 것 같아요. 네. 거의 네. 약 2년 정도 만에 콘서트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더 뭔가 애착이 되게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날짜가 다시 정해진다면 네. 정말 더 재밌고 네. 더 신나게 팬분들도 더 즐기면 네, 하실 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어요. 그럼요. 시현 씨는 혹시 이번 앨범 들어보셨을까요? 방금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그치? 네. 다 들었어.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감사해요. 그래서 궁금하게 우리 BDC는 또 신곡 발표는 언제쯤 나올까요? 저희, 준비 중인 곡이라든가? 저희는 아직 뭔가 계획은 딱히 없고 저희도 빨리 나오려고 노력을 아마 계속 해야겠죠. 네. 근데 BDC 곡들은 항상 진짜 좋고. 맞아. 제가 항상 들어요. 맞아. 차에서 들으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맞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뭐 방송 관계자에 의하면 네. 시윤 씨가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종합적인 능력치가 엄청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니 데뷔 때보다 더 올라가셨나요? 아니요. 와. 어느 방송 관계자가 그러셨죠? 뭐 방송 관계자라고 합니다. 라이머 대표님 아니에요? 어디 방송? 라이머 대표님 아니에요? 네. 아, 네, 칭찬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인정하시나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겸손까지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완벽주의자시네. 아, 좋아요. 어, 훈훈하다. 네. 어, 훈훈하네. 전웅 씨랑 대희 씨가 봤을 땐 어때요, 우리 시윤 씨? 아, 근데 시윤이가 저랑 연습생을 같이 있었어요. 브랜뉴에서 연습생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또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더 잘해줬다고 하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번 AB6IX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담겨있는지 어떤 곡 들어볼까요? 저희 이번 타이틀곡 1, 2, 3 듣고 오실게요. 네, 그러면 AB6IX의 1, 2, 3 듣고 올게요. 지금 시간은 12시 너의 집 앞이니까 나와 빨간색 예쁜 꽃다발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화창해진 이 날씨도 내가 반해버리고 만 거야 oh oh.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말 이제는 너에게 말할게 babe 있잖아요 오직 그대만을 좋아한다고요 내 맘 받아줄래요 솔직하게 조금 떨리지만 좋아한다고요 같이 춤을 출래요 화려한 조명에 우를 비추면 너와 나의 파리가 시작되죠 흘러나온 음악에 널 거치면 현란한 스텝을 밟아 춤을 춰 Let's dance with me tonight Let's dance with me tonight 지금 왜 머뭇머뭇해 지금 아니면 안 될 텐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 끔찍해 아 모르겠다 Last night 밤새 준비했던 멘트들은 blackout 너를 보자 머릿속이 온통 핫하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말한다 나 사실 너 좋아해 벌써 3년째 있잖아요 오직 그대만을 좋아한다고요 내 맘 받아줄래요 솔직하게 조금 떨리지만 좋아한다고요 같이 춤을 출래요 화려한 조명에 우를 비추면 너와 나의 파리가 시작되죠 흘러나온 음악에 널 거치면 현란한 스텝을 밟아 춤을 춰 Let's dance with me tonight Let's dance with me tonight 너만 보는 바보 오직 너만을 love 내 사랑을 받아줘 화려한 조명에 우를 비추면 너와 나의 파리가 시작되죠 흘러나온 음악에 너를 거치면 하나 스텝을 밟아 춤을 춰 Let's dance with me tonight Let's dance with me tonight 흔들뿐 공간 이것이 너와 나에게 접해지지 Let's dance AB6IX의 1, 2, 3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두 보이그룹 멤버분들을 모셨고 또 네. 같은 소속사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간단하게 팀의 단합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오호.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답장해줘 1, 2, 3. 예. 빠밤. 예. 룰은 간단한데요. 세 분이 오늘 안 나오는 멤버 중 한 명을 픽해서 네. 지금 개인 톡을 합니다. 하는 겁니다. 오. 그래서 가장 빨리 답장을 받는 한 분에게 네. 정통 수제 버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진짜 네. 저희한테. 네. 오. 오. 밥 안 먹고 왔는데 진짜 대박. 버거 드시고 싶다 그래서 네. 아, 퇴근길 때 그때 오셨을 때. 맞아, 맞아. 기억나세요? 그때? 햄버거 맞아요. 햄버거 네, 그 햄버거 드시고 퇴근길 때 맞아요. 근처에 있다고 그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소 스윗하신데요 기억하시고 그걸 네, 정통 수제 버거 나와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답장 빨리 해주신 멤버와 함께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반대로 네. 답장이 가장 늦게 오신 네. 분은 그냥 서운함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진짜 이렇게 늦게 온다고? 서운하다. 아, 서운함을 가져. 네, 서운함을 가져가면 됩니다. 네. 참고로 2부 안에는 네. 도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메시지 내용은 네. 아, 혹시 다 정하셨을까요? 그 보내실 멤버를 네, 마음속으로 저는 네. 겹쳐도 될 것 같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네. 우진이 근데 겹쳤는데 한 명은 답장하고 한 명 안 오면 진짜 모르겠다. 그럴까 봐 다른 사람 하려고요. 그러면 진짜 난감하다. 약간 기대되는데. 그거 진짜 속상하잖아요. 진짜. 네, 다들 마음속으로 정하셨나요? 저는 네, 저는 네. 이제 그 내용 보고 네, 알겠습니다. 누가 할지 보겠습니다. 똑똑하시네요. 메시지 내용은 저희가 미리 정해 놨거든요. 한 번씩 랜덤으로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각각 다른 메시지가 적혀 있거든요. 네네. 사도 되나요? 네, 다 여셔서 보아도 다도 됩니다. 이거 이 이렇게 네 각자 멘트 하나 읽어주세요. 아, 저는 키우 키우 이렇게 크 하나. 저는 어디야 이럽니다. 아 시윤 씨는 어디야? 네 무난하네요. 네. 저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나 햄버거 먹고 싶어. 나 햄버거 이렇게. 먹고 싶어. 네. 보통 이런 말들을 자주 하나요? 그냥 랜덤하게? 네 전 자주. 저는 그냥 어디야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응 디귿하죠. 어디? 아 제일 싫어. 아 너무 싫어. 어디? 어디? 어디 물음표. 와 너무 싫어요. 난 그럼 차단해. 나도. 대위한테 문자 보낼 일 있으면 제가 다정한 사람이 좋아. 어디 양 이러겠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좀 더 좋아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래도 말을 한번 이렇게 해봤다니까. 근데 데이스 저렇게 말해본 적이 없죠? 전 없죠. 이거 키윽 하나 보내면 전 진짜 차단해요. 크크크크크크 이런 거 여러 개 보내야죠. 여섯 개 보내야 여섯 개 정도? 네. 나랑 비슷하네요. 아시죠? 네. 그 정도 해야지만 네. 약간 웃는 거 같고 네. 비웃는 거 같지 않는 그쵸. 느낌? 네. 그리고 난 진심으로 너의 말에 웃고 있어 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보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준비를 하시고 네. 음악과 함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 오면 상처받을 것 같아. 근데 요거대로 보내야 되는 거죠? 딱 그대로 그쵸, 그쵸. 이 메시지 그대로. 그러니까 네. 앞에 뒤에 뭐 없이 시윤 씨는 이응 디귿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디야라고 보내야 되고요. 대휘 씨는 크크크 여섯 개 안 되고 하나만 보내야 됩니다. 동시에 보내나요? 아무 때나 그냥 보내도 됩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네, 다 보내셨으면 알려주세요. 네, 전 보냈습니다. 네, 1초도 걸리지 않아요. 저도 보냈습니다. 세 분 다 보내셨나요? 네네. 네. 마감하겠습니다. 그럼 답장이 올 때까지 저희끼리 토크를 해볼까 해요. 혹시 답이 만약에 오신다면 네네. 왔다고 외쳐주세요. 네네네. 1등. 네. 평소에 혹시 네. 멤버들 중 왜요? 아 진짜 어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다. 나 햄버거 먹고 싶어. 전 좀 어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약간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네. 평소에 혹시 멤버들 중에서 네. 단톡방이나 있으면 네네. 누가 제일 많이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멤버들 중에? 단톡.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네. 단톡이 거의 활성화가 안 되죠. 왜요? 있긴 하지만 와, 네. 그냥 거의 밑으로 내려가는. 네, 뭐 그냥 청소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말하시는 말이 많은. 제가 많이 합니다. 그쵸. 아 시윤 씨. 네. 아무래도 리더니까. 그렇죠. 시윤 씨, 걱정이 됩니다. 아니, 저희 굉장히 활발해요. 사실 저희 팀이 단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제가 방금 말한 거면은 너무 단합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톡이니까. 아 맞아요. 그건 다르죠. 네. 아, 우리도 단합 진짜 좋은데 톡방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네. 우리 톡방은 매니저님이 제일 많이. 그렇죠. 매니저님이 제일 많이 말씀. 그러네. 그렇죠. 네. 저도 만약에 멤버들 중에서는 전 제가 제일 많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표현도 제가 네. 제일 많이 하는데 네. 항상 묻혀요. 아 맞아요. 다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답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애정 표현을 하고 싶어서 무대를 보다가 저 무대를 보고 있는데 멤버들 생각이 나서 갑자기 문자 한다. 네. 멤버 너무 고맙다. 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답장이 안 와요. 막 상처 받으시죠 혼자 그러면. 초반에 봤다가 네.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면 합니다. 네네네. 저희 되게 단합 되게 좋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왔어? 저 왔습니다. 시윤씨 왔어요 진짜요? 네. 아. 어디 하다고 했는데. 우와. AB6IX 뭐하냐? AB6IX 뭐하냐 얘들아. 뭐하냐. 와 시윤씨 뭐라고 왔어요? 저 이제 성준이한테 보냈거든요. 네. 저는 어디 하니까 숙소 가는 중 거의 다음. 와! 네, 근데 보통 어디 하면 숙소 가는 중까지만 하는데 맞아. 어디 다음까지 하는 건 맞아. 진짜 아 그런가요? 다정한 거야. 맞아요. 아, 그래? 진짜 네. 한마디를 더 붙인다는 그치. 거. 그치. 성준아 너 다정하대. 아 성준이가 근데 서이태요 조금. 진짜. 아, 스위트한 네. 스타일이구나. 진짜 약간 스위트한 거 이 네. 정도면은. 고맙다. 와. 나도 좀 닮아야 되는데 그거. 또 성준이가 햄버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나눠서 이 정통 수제버거거든요. 네. 이 정통 수제버거는 성준이랑 같이 먹도록. 아~ 수제버거 이렇게 작은데? 좋습니다. 그럼 성준이를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서이타다. 아니 BDC 진짜 녹아서 없어 버리겠어.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안 와. 봤는데 안 와 안 와. 와 나도 안 와. 야 AB6IX 뭐 하냐 얘들아. 이렇게 해서 시윤 씨가 정도 시험 완료됐습니다. 일단 AB6IX 우리 웅이 씨와 데이 씨 중에서는 누가 꼴찌가 될지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네. 파바 파바통신 우리 농가와 파바의 ESG 행복상생 프로젝트 논산 청년 농부들과 파바가 만든 또 하나의 역작 비타베리 생딸기 프레지에 상큼한 비타베리와 달콤한 논산 딸기를 듬뿍 이거 놓치면 1년 내내 후회합니다 파리바게뜨 가격이 펑펑 내리는 설날 홈플러스 대설주의보가 화제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네 여기는 다양한 갈비와 와인을 즐기고 있는 한 가족 모임 현장인데요 꽃갈비, 찐갈비, LA갈비, 양념갈비, 소비뇽, 샤르도네, 멜로, 시라즈, 와인까지 네? 이게 다 얼마라고요? 대박 지금 홈플러스에서 만나보세요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아 카드 단말기 안 가져왔다 이럴 일도? 지금 단말기가 말썽이라서요 이럴 일도? 단말기 유지비가 월 3만원? 이럴 일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스마트폰에 IBK박스포스 앱만 깔면 우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결제받으세요 기업은행이 만든 모바일 포스 앱 IBK박스포스 자기야 골뱅이 통조림 사러 왔는데 어떤 걸 사지? 파란색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네 골뱅이 무침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직도 몰라? 40년 넘게 한우물만 파온 전문에서 제품을 사야지 우리 집은 언제나 푸른 바닷빛 파란색 유동 골뱅이야 아 파란색 유동 골뱅이 나는 매일 언제나 자담치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담치킨 담담담담 다음에도 자담치킨 담담담담 다음에도 자담치킨 국내 최초 동물복지 엔진 프리미엄 치킨 자연 담은 자담치킨 퇴근길 라디오 이승기입니다 요즘은 비대면이 대세죠 여기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면 IRP 수수료가 평생 무료인 퇴직연금이 있다네요 IRP도 역시 KB증권 투자 전 설명 청취,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픽독,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기소,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펀드 보수 등은 별도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코로나 출입 등록은 080 콜체크인 기다림 없이 개인정보 유출 없이 고객 통화료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끝 오 편한데 사장님 고객 모두가 편한 080 콜체크인 사장님 가입은 1533-0808 디지코 KT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동진제약에서 9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엔 호가는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깨끗한, 깨끗한 상쾌한, 상쾌한 닥터피에 닥터피에 행복한, 행복한 내 가족 위해 깨끗함이 보이는 샤워기 닥터필.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직 답장이 광고 된 동안 안 오셨죠? 네, 네. 광고를 들었는데도 안 왔네요. 네, 광고 듣는데 10분 들었나요? 네. 10분 동안도 안 오는데. 네, 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아쉬운 마음을 간직해서 저희는 네.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네. 우리는 사랑 고백을 거절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죠. 열 번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 밀어붙여. 사랑이 무슨 죄야? 5개월 정성이 있으니 용기 내. 사람 좋아하는 게 죄니? 하지만 상대가 당신의 마음을 여러 번 거부했다면 당신의 행동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지속적인 따라다님, 선물, SNS 보내기 등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관심으로 공포를 주는 모든 행위는 스토킹 범죄입니다. 더 큰 범죄가 되기 전에 멈추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여자라면 하핑. 44부터 100까지 스타일, 사이즈 걱정 없는 여성 의류 브랜드. 검색창에 핫핑. 대한민국 모두 쌩쌩하세요. 알라이브 쌩쌩하죠. 하루가 알라이브 쌩쌩해요. 생리가 쌩쌩하니 하루 종일 쌩쌩 비타민. 알라이브 하루 하나 쌩쌩 비타민. 알라이브 건강기능식품. 언제까지 씻어낼 거야? 뿌려서 흡수시키는 두피 전문 홈케어. 탈모엔 테라피. 배우 김남주의 원픽. 탈모엔 테라피. 엄마, 오늘 저녁에도 담국이에요? 정성을 꾹, 맛을 꾹. 다마다마담, 아, 담국. 맛있는 건 다 있어. 좋아, 좋아, 좋아, 담국. 담국이면 어디서든 맛집 오픈. 바삭 팝콘 그래놀라와 하나로 뭉쳐서 즐겨요. 고소한 맛도 건강한 맛 바삭바삭해. 언제나 즐거운 이 만남 팝콘 그래놀라. 팝콘 품은 그래놀라. 포스트 팝콘 그래놀라.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하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댄스. 떡볶이 댄스. 포장 전문 댄스. 가성비 댄스. 리키트 댄스. 댄스 떡볶이. 떡볶이 댄스. 우리 모두 댄스. 매콤매콤매콤 푸짐해. 댄스 떡볶이. 배달어 플로 주문하세요. 댄스 떡볶이. 요즘 덮밥 이슈. 핵 당해. 핵 맛있어.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핵밥 핵밥.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핵밥. 신용등급도 점수로 확인하는데 내 보험 상태도 점수로 확인해야죠. 메리츠에 맡겨주세요. 내 모든 보험을 분석해 쉽게 점수로 진단하는 메리츠 내보험 진단 서비스. 앱 설치 없이 메리츠 홈페이지에서 내 보험 점수 확인 끝. 지금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보험 진단. 계약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내 보험 점수 알려주는 메리츠 화재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세트리 들어볼래. 네가 찾아채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너 백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트리트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 룰루랄라 영스트리 오늘도 난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 영스위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영스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AB6IX의 전웅씨, 이대희씨 그리고 BDC의 시윤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3부에서는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저 MBTI 요정 완디가 세 분의 이면에 숨어있는 성향을 낱낱이 파헤쳐서 MBTI를 맞춰보고 선물도 마구 뿌리는 시간, 이름하여 궁금한 이야기 MBTI. 네, 지금부터 제가 전웅씨, 대희씨, 시윤씨에게 질문을 통해서 세 분의 MBTI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제가 MBTI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 맞춘 적이 없어요. 저도 제가 잘 못 맞춥니다. 네. 전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저도 그냥 E랑 I만 그것만 그게 알고. 제일 그거랑 끝에 거 네. J랑 P 그러니까 네. 좀 확신하고 네. 그 중간 건 저도 애매해서 조금 헷갈려요. 네. 좀 시간이 걸려요. 커퍼링이 좀 있습니다. 혹시 세 분 다 본인의 MBTI는 알고 계십니까? 알죠.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처음 하는 코너니까요. 또 제가 잘 못 맞추니까 조금 그럼요. 예예예예. 예. 사실 전부 다 맞추는 건 좀 어렵잖아요. 누가 웃으실까? 전부 다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총 4개 중에서 한 자리만 맞춰볼 거예요. 한 개만. 네네. 세 분은 지금부터 한 글자만 숨기고 나머지 부분을 말해주시면 돼요. 네. 누구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ENP입니다. ENP? 네, ENP. 알겠습니다. 네, 대미 씨. 어디를 비워야 될까 생각 중이었어요. 네. E-FJ. J, 알겠습니다. 시현 씨. 저는 땡 SFJ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초반에 이거 오기 전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전웅 씨가 뭔가 대희 씨는 무조건 J일 것 같았고 E일 것 같았고 전웅 씨도 E일 것 같았고 시윤 씨도 제가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네네네. 앞에 거를 근데 달라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시윤 씨를 P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J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러면 내가 다 틀리겠다. 지금 선배님은 E죠. 내가 내 건 얘기해도 되잖아. 나 왜 이래. 왜 눈치 싸움, 눈치 게임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저는 ISFP입니다. 아이세요? I인데 라디오 하다가 E가 잠깐 됐었어요. ESFP가 됐다가 연말 준비를 하면서 I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인 줄 몰랐어요. 저 I예요. 근데 E가 너무 되고 싶어하는 I예요. 진짜. 근데 이거 될 수가 없더라고. 아니 너무 E 같으세요. 완전 E 같아. 완전 E 같아요. E.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E가 되고 싶은데. 네. 저 완디가 맞추면요 뭐가 있나? 네. 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세 분을 다 맞출 경우요. 오늘 문자 참여해주신 우리 청취자 만소 분들께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10분께 치킨을 쏩니다. 와 부럽다. 덥다. 그리고 두 분을 맞출 경우에는요 선물이 갑자기 또 약해져요. 하지만 되게 좋은 선물이에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아주 필요하죠. 선소도체. 완전 필요해요. 요즘에 중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 네네. 제가 만약에 한 분을 맞춘다. 네. 한 분을 맞추는 것도 정말 기적일 것 같은데 한 분을 맞출 경우 10분께 사탕 충전하시라고. 아. 막대 사탕. 아, 좋습니다. 막대 사탕. 막대 사탕. 당 충전하기 딱 좋아요. 아, 그렇죠. 당 떨어질 때 딱 좋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도 못 맞췄다, 다 틀렸다 그럴 경우에는 뭐 제가 방송 끝에 공개 사과와 사과까지 하세요. 공개 사과 해야죠. 네. 제가 MBTI를 좀 진심으로 하는 편이라 앞으로도 MBTI에 좀 조심하겠다라는 사과와 또 공부를 좀 더 하겠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우리 처음 알려주신 전웅 씨, 네. EN 땡피, 네, EN 라고 땡피.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EN 땡피니까 F 아니면 T라는 건데. 네, 네, 네. 질문, 개인 질문부터 가도 되나요? 질문 가겠습니다. 네. 조사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친구예요. 네. 친구여서 막 그 깨톡을 했어요. 네. 깨톡을 하다가 문자를 했어요. 우와, 나 사고 났어. 유유유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답장을 어떻게 보내실 것 같아요?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얼마나 다쳤어? 얼마나 다친 거니? 알겠습니다.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왜요? 알겠습니다. 또 물어봐야 되나요? 질문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서. 웅이 씨는. 아, 진짜요? 네. 형 되게 단순한 남자였고요. 나 투명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신. 아, 근데 이러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아, 하나 더 물어볼까? 하나 더 물어보니까. 아, 불안하네요. 그러면 나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 아, 일이 너무 잘 안 되더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 이거 그 전이... 일이 너무 잘 안 된다고 방금. 왜? 전이랑 다른 거 하려고 내가. 원래 이게 제가 여기가 네. 엄청 미세한 차이예요. 항상 하면 막 50 아니고 뭐 48% 이렇게 이렇게 왜요? 완전 그래서 지금 약간 헷갈리네요. 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를 왜 왜라고 왜 왜라 뭐랬죠? 무슨 일 있었냐고요? 무슨 뭐 많이 힘드니? 뭐 내가 뭐라 했지?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 나와 뭐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르네요. 완전 52, 48. 와, 정말. 좀 그렇게 진짜로. 아까는 다른 게 나왔는데 네. 또 지금 또 다른 게 나왔어. 근데 우리는 완디가 맞출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맞아. 어떡하지? 그쵸. 어떡하지? 근데 나 진짜 내가 생각한 게 처음부터 이건데.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 저 꼰대 아니에요. 안 꿨어. 내 인생 가치관. 우희 씨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인생 가치관.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만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만 더. 너무 헷갈려서. 네네. 반반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 나 오늘 우울해가지고 간만에 머리 좀 바꿨는데 어때? 바꿨는데 어때? 제가 본 거예요? 어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 좋습니다. 데이비 씨, 와, 이렇게 네. 더워? 데이비 씨 그럼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땡 FJ. 네. 이땡 FJ죠. S 아니면 N인 건데 제가 하나 질문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비행기를 탔어요. 네.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막 흔들렸어. 오 마이 갓.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 마이 갓이야. 오 마이 갓.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한다. 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다. 네. 어렵네. 이걸 제일 못 맞추거든요, 두 번째 거를. 하나 더. 네. 혹시 지금 무슨 생각해요? 완디 너무 멋있다. 정말로 아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야, 어렵게 안 한다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진짜 솔직히 이거 뭐야, 여기 연수 올 때마다 정말로 여기 아무 생각 안 하는 중이라도 있거든요. 아니 진짜 네. 그 웬디 선배님 항상 네. 방송국에서 뵐 때나 뭐 네. 라디오 같이 할 때나 네. 진짜 난 저런 선배가 돼야겠다 맞아, 싶어요. 진짜.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궁금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생각이냐고요?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여기서 S가 이렇게 나와요. 네. 정말로 아무 생각 안 하는 중이라고 써 있어요. 어렵네요, 이거. 하나 더. 네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요? 아 슬프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천국.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간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슬프지. 슬프지. 슬프지. 속상해. 이제 시현 씨 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한 것 같아요. 네, 네 답이 온 것 같아요. 시현 씨 넘어가 보세요. 네. 땡 SFJ. 네. E 아니면 I라는 건데, 일단 취미 생활이 어떻게 돼요, 시현 씨? 저는 게임 하는 거 좋아합니다. 게임. 네. 아. 집에서. 와,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네. 엘리베이터 타면 보통 어디 서세요? 응? 아, 엘리베이터가 있다. 텅 빈 엘리베이터가 있다. 아, 끝에 서냐? 끝에 서냐? 아니면 중간에 서냐? 저는 항상 그 꼭지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명확하다. 그죠? 아까도 제가 네. 꼭지점에 섰잖아요. 네. 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전 중간에 서요. 전 중간에서 그 거울 있잖아요. 거울 같은 이게 보고 이렇게 하면 내려 1층이야. 아, 진짜 거울 봐요. 아 1층에.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아 제가 정리 끝났어요. 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더운데 네. 제가 이왕이면은 지금 청취자분들께 치킨을 다 드리고 싶거든요. 치킨 가자. 네. 그래서 저희는 노래를 듣고 와서 발표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DC의 Moon Rider. 번져가고 내 맘도 점점 몽롱해져가 어느새 그 빛은 사라지고 남겨진 이 어둠이 날 설레게 하는 걸 설명할 수 없는 내 기분 내 쉬어버린 나의 머릿속엔 온통 너 이대로 흘려내버리기엔 아쉬워 지금 널 데리러 갈게 이왕에는 밤을 뚫고서 We gon' die 속도를 내도 돼 여긴 우리뿐인데 yeah. We gon' take a long ride 이 밤의 끝까지 달빛으로 물든 차를 타고서 driving Where we going we don't need road 자유롭게 달릴 거야 with you 설명할 수 없는 내 기분 내 취해버린 나의 머릿속엔 온통 너 이대로 흘러내버리기엔 아쉬워 지금 널 데리러 갈게 불러미는 밤을 뚫고서 꿈속에서 다시 만나 함께할 거야 내 품에 널 끌어안고서 다시 한번 하늘 위에서 너와 이 밤을 달릴 거야 We gon' die BDC의 Moonrider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제가 그러면 정답을 네. 바로 그냥 외쳐볼까요? 네네. 아 일단 2부가 끝나고 지금 3부에 접어들고 지금 중간까지 왔는데도 카톡 깨톡 답장이 아, 네. 알았습니다. 읽지도 않으셨어요. 일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스케줄 중이신가? 아닐 텐데. 저희가 아마 네. 자고 있나 봐요. 아, 피곤해서. 네. 동현이 형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동현이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자고 그러니까. 지금 졸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럼요. 또 겨울이고 또 겨울잠 자나 봐요. 네, 컴백 준비하느라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MBTI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 떨린다. 먼저 전웅 씨 먼저 맞춰보도록 할게요. EN FP. 막대 사탕. 데이시 데이시 데이시. E N F D. 아닙니다. 아. N이 아니에요? 시우씨 시우씨 알아. ISFJ 맞습니다. 안돼 대리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거야. 아니 근데 왜 N이 나왔죠? 아 N이 아니요? 나도 N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아까 그걸 네. 따라갔었어야 돼. 네네. 웬디 선배님 얘기를 했었을 네네. 때 정말 아무 생각이 네. 없군요 했을 때 그게 S거든요. 그걸 따라갔었어야 돼. 아니 왜냐면 네. 그 아까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네. 슬프지 하고서 아까 네. 어 천국에 가면 갈 것 같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약간 N 약간 N이거든요. 왜냐면 약간 S는 뭐 어떻게 그냥 죽는 거지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바로 N이다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첫 시도라서 제가 두 분을 네. 맞췄네요. 그러면 뭐죠? 뭐였죠 우리? 선소독제. 오. 선소독제인데 첫 시도여서 네. 치킨 세트 갑니다. 영승 완디가 쏩니다 여러분. 진짜 고품격 부자 라디오. 그리고 우리 AB6IX 분들이랑 네, BTC 네. 우리 시윤 씨가 같이 나와줘가지고 네, 네. 치킨을 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어렵네요. 이게 뭐라고 네. 손에 땀이 저 지금 한 여름 와 이렇게 너무 땀이? 전수성냉증이라서 땀 안 네. 나고 네. 지금 온몸이 지금 땀이에요. 네. 네. 궁금한 이야기 우리 MBTI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고 저희는 전웅 씨 이번에 수록곡 Crazy Love 듣고 올게요. 너무 스윗하시다. 속에 자꾸 멀거렸던 사랑이 됐나봐. 지체 못하는 이 감정 속에 웃음이 새어나와. 포근했던 너의 온기 like sunshine. 포근했던 너의 온기 like sunshine. I just wanna feel you baby. Oh. 서로 눈을 맞출 땐 온 세상이 멀드나봐. 회색 빛에 갇힌 날 꺼내준 건 너야. Crazy, 너의 모든 손짓까지도 기억해, it's worth it. 잊지 못할 feeling, baby, I ain't trapping. 너와 있는 매 순간이 birthday. 포근했던 너의 온기 like sunshine. 포근했던 너의 온기 like sunshine. I'm gonna love you more. Every day I hit you up. 어색한 듯 간지러운 지금 이 공간 속에 펼쳐지는 Neverland. 높이 날아가자. 당연하게 너란 fairytale의 몸을 맡겨 꿈이 남긴 설렘들이 난 cause it's the crazy @이름1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검색엔진 다 찾다로 고객이 원하는 건 다 찾아주니까 메이크 메이크샵 쇼핑몰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 메이크 머니 메이크샵 원투 원투 언제까지 똑딱이만 하게 할 거야 어? 쉽게 푸아해 요즘 골프 레슨 프렌즈 아카데미 누구나 골프를 쉽게 창업이 어려워? 창업 문의는 1666-1538 1666-1538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그거 알아? 서울 사랑 상품권이 더 좋아진다며? 사용도 더 편해지고 혜택도 더 많아졌대 근데 그동안 샀던 곳에서는 못 산다던데? 그럼 어디서 사야 하지? 머니트리 구매도 사용도 이젠 머니트리로 머니 머니 해도 머니트리 렛츠 코리아 타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업 성과 업업업 매출업 반송물을 고려하라 라라라 좋아라 라라라 싸니까 반송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반송물을 고려하라 격려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하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단 하나의 전망 180도 파노라마 테라스 360m의 스카이트랙 인피니티 풀 고농도 산소 시스템 모두가 100% 바라던 바다 소지섭은 푹 빠졌습니다 라구닌 테라스 2차에 1533-3775 현대건설 시공 예정 쇼핑, 맛집 검색, 여행 예약할 때 전 스마트폰으로 해요 택시, 대리운전, 일자리 찾을 때 저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결혼 상대를 찾을 때요? 저희는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해요 쉽고 빠른 결혼 중개 앱 여보야 별도의 주선비도 없어요 결혼 배우자를 찾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여보야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받으세요 여보야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 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 주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피자 시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메뉴로 할까 고민되시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내 취향대로 네 가지 메뉴와 엣지까지 선택하는 반올림 내 맘대로 픽 피자 반올림 피자샵 앱에서 저 아이유의 픽도 확인해보세요 반올림 피자샵 yeah 전웅 씨 Crazy Love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만나면 해피닛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아, 네. 아, 오늘 어떠셨는지 다들 어땠어요? 소감? 아, 먼저. 아, 그러면 일단은 대휘 씨랑 네. 라디오 나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되게 재밌...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영수에서 이렇게 또 저 불러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네요. 네. 가족 같아요 이제. 아, 친척, 친척 친척 친척. 네. 약간 동생. 동영의 동생.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언제든지 나와주셔도 됩니다. 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네. 네. 또 우리 아 네 그리고 너무 너무 재밌었고 우리 웬디 선배님이 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하다 가는 것 같고 영스 또 불러주시면 또 더 재밌게 찾아오겠습니다. 아 여기서 더 재밌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네. 뭐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되게 착하고 좋은 누나랑 이렇게 맞아. 대화하다 가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요계에 좋은 누나가 돼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꼭 놀러 오겠습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요 네. 오늘 나온 오늘 나온 저희 앨범도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 AB6IX 전원 씨 만나봤고 그리고 BDC의 시윤 씨까지 만나봤습니다. 3부 끝곡으로는 이번에 수록곡인 대휘씨의 너의 눈에 내가 보여서 듣고 전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전웅씨, 대휘씨, 시윤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눈에 내가 보여서 마주보다 눈물이 났어 얼마나 아플지 느껴져서 하루 끝에 무거운 짐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댈 볼 때면 괜히 내가 보여서 울어도 괜찮은걸요 나의 손을 잡아봐요 그대에게 힘이 될지 모르지만 너의 눈에 내가 보여서 마주보다 눈물이 났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렴풋이 알 듯해서 그냥 안아주고 싶었어 감히 내가 할 수 없겠지만 너와 함께 그냥 있고 싶었어 괜히 내가 작게 느껴지는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그런 날들의 연속에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현실에 부딪혀 피멍이 들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가 나서 더 이상 움직일 수조차 없는 걸 구해줘 아침 10시 쏟아지는 겨울 신상 세상 편한 룸페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의 판촉 선물할 때 곰기프트 곰곰이 생각했다 곰기프트 명절 선물도 곰기프트에서 준비하세요. 판촉물은 곰기프트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트리스 침팍 테트리스 침팍 테트리스 찜닭 입맛 따라 골라 내 맘대로 토핑 테트리스 찜닭 테트리스 찜닭 품격 있다 신선하다 가맹문의 1566-8312 골라 먹침 테트리스 찜닭 대단갈비잖아 대갈 미친 가성비 확 빠진 거품 맛 좋은 고기 미친 가성비 대단한 갈비 대단한 갈비 꿈과 청춘이 만나는 곳 비비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문화와 예술이 싹트는 곳 비비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은빛 꿈의 날개를 달아줘 비비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문화예술대 글로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 추천할 야식 메뉴는요. 매콤달콤 쫄깃한 오징어채 비빔국수입니다. 먼저 오징어채는 물에 10분 정도 불려줄게요. 그래야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이 살아나거든요. 양파, 당근, 양배추는 채를 썰어주시고 양파의 매운맛을 빼고 싶다면 찬물에 조금 담가주세요. 이제 소면을 삶아야겠죠? 끓는 물에 소면을 넣고 끓어오를 때마다 찬물 넣기를 두세 번 반복한 다음 적당히 익으면 건져서 찬물로 헹궈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추장 3스푼에 식초 2스푼,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시고요. 볼에 물기를 꼭 짠 소면과 오징어채, 준비한 채소를 넣고 양념장을 듬뿍 뿌려 맛있게 비벼드시면 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 남자는 의무경찰로 군 생활을 했어.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동료와 순찰 중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근처에 보이는 다리 밑으로 황급히 들어가 비를 피했대. 우산이 있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줄어들기만을 기다리는데 한 여자가 다리 밑으로 뛰어들어와 비를 피하더래. 남자는 여자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쥐고 있던 우산을 들고 여자에게 다가갔고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남자는 번개라도 맞은 듯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느라 아무 말 없이 여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니까 왜 그러세요? 저 혹시 뭐 잘못했나요? 남자는 그제서야 당황하며 우산을 쓰고 가라고 했고 여자는 거절했지만 남자는 어차피 파줄 수 있는 우산이니까 나중에 돌려주면 된다고 거절하는 여자의 손에 억지로 우산을 쥐어줬어. 아, 괜찮은데 어쨌든 주셨으니까 잘 쓸게요. 파출소에 가져다 드리면 되죠. 여자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빗속을 뚫고 남자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남자는 왠지 모를 아쉬운 마음에 하염없이 여자가 떠나간 자리를 바라봤어. 다음날 아침 남자는 여자가 우산을 주러 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계속 민원실을 바라보며 서성거렸지만 여자는 오지 않았고 그날 저녁 순찰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자와 만났던 다리 밑으로 찾아갔어. 하지만 만날 수가 없었고 한숨을 쉬며 파출소로 복귀를 했는데 남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대. 어제 그 여자가 파출소를 기웃거리고 있었거든. 아, 여기네. 아니, 어느 파출소인지 알려줬어야죠. 아, 근처 파출소 다 갔다 왔다니까요. 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온 건데 만났으니까 다행이네요. 여기 우산. 남자는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어. 파출소를 세 군데나 갔다 왔다며 귀엽게 투덜거리는 여자를 보고 말없이 싱글벙글 웃기만 했지. 제가 생고생한 게 재밌어요? 아, 지금 시간 봐봐요. 그쪽 때문에 늦었으니까 앞에 저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세요. 경찰이니까 가주실 거죠? 많은 많은 사람들 머리엔 젖은 가방들 어제와 다른 오늘에 왠지 괜한 외로움 일이 참 많아 피곤하던 다시였을까 올려다본 하늘이 흐린 탓에 괜히 날 떠올리는 걸까 비가 내리면 하나둘 펼쳐지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박정현의 같은 우산이었습니다. 오늘의 남자분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LYS님의 사연이었어요. 의무경찰 생활 중에 비를 피하려다가 여자분을 만났고 우산을 건네줬습니다. 아, 같이 썼으면 더더욱 로맨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냐면 같이 쓰면은 약간 서로 비를 안 맞으려고 우산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비를 안 맞으려고 막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붙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더 떨리는 게 서로 약간 들리는 느낌이랄까 쿵쾅쿵 되면은 그 가슴이 떨리는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비 맞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비가 오면은 아무리 헤어 세팅을 해도 헤어 세팅을 하면은 언니들한테 혼나도 안 되지만 왜냐면 열심히 해주셨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막 스케줄 끝났다 아니면 쉬는 날이다 비가 온다 하면은 굳이 우산을 쓰진 않아요 비가 많이 와도 왜냐면 저는 비를 맞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옛날부터 너 그렇게 맞으면은 산성비 와가지고 머리 다 빠진다 이 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조금 좀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머리 한올한올이 소중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진짜 옛날에 최근에도 만약에 비가 왔었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전 비 맞았어요. 그래서 우산을 씌워주셔도 저는 우산 안 써요. 아 저기 괜찮아요. 그냥 맞을게요. 이러고 저는 우산 비를 맞고 갑니다. 비 맞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남자분은 파출소에서 여자를 기다리며 애를 태우다가 결국에 만나게 됐습니다. 아, 여자분도 정말 이게 그거 같아요. 분명히 만나고 싶었던 것도 있고 우산을 다시 돌려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 한두 군데만 돌아봤는데도 약간 못 찾았다 싶으면은 어느 파출소야 하면서 약간 힘들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세 군데나 들려서 아니니까 마지막을 들렸는데 그 파출소에서 찾은 거잖아요. 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만나 뵙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렇게 해서 다시 우산을 찾아드리고 만나서 같이 버스 정류장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때 얘기를 하면서 더욱더 설렜을 것 같아요. 아우 좋습니다. 정류장은 직장인분들께는 어떨까요? 약간 퇴근하시는 길이고 또 출근길이니까 힘들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이성과 함께 한다면 같이 가는 그 길이 되게 설레고 그 정류장도 야 하면서 빛이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사연이 되게 궁금해지는데 이 이야기는 제 친구이자 군대 동기 이야기로 그날 제 친구는 그렇게 그분을 바래다주며 많은 이야기를 했대요. 친구보다 한 살이 어린 대학생이었고 그날 많이 친해지고 친구가 전역하자마자 당일날 여자분이 먼저 고백을 해서 연인이 돼서 잘 만나고 있습니다. 와! 역시 여자분께서 괜히 파출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찾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이야, 또 전역하시는 것도 기다리시고 또 당일날 여자분이 먼저 고백을 해서. 근데 요새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누가 먼저 고백하면 그 고백하시는 사람이 저는 승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긴 거다. 그냥 고백하는 게 정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전 용기 있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네,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친구분. 네, 네. 부럽습니다. 저도 비를 안 맞는데 우산 씌워줄 법도 하거든요. 말 더듬네. 씌워줄 법도 한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비를 맞든 말든. 전 그렇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익명님의 지인분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남의 사랑 이야기네요. 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완소분들도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영수 홈페이지 남의 사랑 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1077 짬자 50원, 기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모두가 기다려온 축제! 두 배 더 강력해진 라인업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삼성전자 세일페스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비스포크와 QLED부터 갤럭시까지 웨딩, 이사, 여행 등 제휴사 혜택도 풍성하게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세패를 놓치지 마세요!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명절 선물이 고민이야. 맛있는 건 어때? 아니야, 건강에 좋아야지. 우리 배로 맛, 건강, 실속 모두 채우세요. 맛있는 선물. 와, 건강한 선물. 맛, 건강, 실속을 모두 담아 건강 두 배, 행복 두 배. 우리 명절, 우리 배. 한국배연합회 배자조금. 바삭 밥고 그래놀라와 하나로 뭉쳐서 즐겨요. 고소한 맛도 건강한 맛도 언제나 즐거운 이 만남 팝콘 그래놀라. 팝콘 품은 그래놀라. 포스트 팝콘 그래놀라. 청량리가 더 특별해집니다. 자연 문화 쇼핑 시설로 생활은 더 풍요롭게.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으로 교통은 더 여유롭게. 브랜드로 더 빛날 청량리의 비전.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상업시설 동시 오픈. 문의 02-921-8800 현대건설.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 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모집 1월 11일까지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스프대지 갈비는 명륜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진사 갈비 명륜진사 갈비 자기야 골뱅이 통조림 사러 왔는데 어떤 걸 사지? 파란색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네 골뱅이 무침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직도 몰라? 40년 넘게 한우물만 파온 전문회사 제품을 사야지 우리 집은 언제나 푸른 바닷빛 파란색 유동골뱅이야 아 파란색 유동골뱅이 중개수수료가 무료라고요? 그럼요 집 내놓을 땐 무료 집 구할 땐 반값 새로운 부동산 플랫폼 다윈중개니까요 진짜요? 네 진짜 집 내놓을 땐 무료 구할 땐 반값 이제 부동산 거래는 다 다윈중개 상한 효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다윈중개 조강기차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직한 품질 부탄가스는 역시 선연료 국민연료 선연료 여기저기 선물이 터져 빠다라 빠다라 빠다라 무! 1월의 영스위트 선물을 저 웬디가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세트 한국 발모과학 연구소에서 힐링모엔 천연 탈모 샴푸, 기능성 화장품 천수윤에서 천수윤진 마스크팩, 무한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편안한 잠 바디로직에서 내 몸에 맞추는 조율 베개, 꿀잠 자요 슬리핑 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 보틀, 캐릭터 마스크 숨 그림에서 무직 타이거 뚱낭 마스크, 바프리 프랭크 버거에서 아메리칸 정통 수제 버거, 콘택트 렌즈 기업 네오비전에서 NPC 렌즈 네오이즈 욕실의 특별함 클리어잭에서 멀티수전 클리어잭 이롭고 안전한 라비스코에서 닥터포켓 퍼퓸 손소독제 국가공인 만편이 마스크에서 100% 국내산 마스크 백투더베이직 셀젠에서 피부과학 화장품 현실주의 화장품 유리프에서 샤이니 키 기획 키 페이스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AJC 코스메틱에서 멀티밤 퍼펙션 엔젤 크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웬디 영스위트 지금부터 마니랜드 개장합니다. 월요일 운행 시작해볼까요? 나라 여기는 와니랜드 와니랜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완소 여러분 안전띠 꽉 매주세요 저 안디의 매력에 심장이 쿵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완소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출발 와니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립니다. 오늘 자유형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 5141님입니다. 완디, 저는 영스트리트에 푹 빠져버린 새싹 완소예요. 퇴근길에 라디오를 듣다가 완디에게 입덕해버려서 다시 듣기까지 다 정주행했거든요. 영스트리트랑 완디 인별그램까지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밌는 방송을 저만 알고 있으려니까 너무 아쉬워서요. 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 회사 동료들에게 영스트리트를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완디가 영스트리트 셀프 자랑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5141님. 제가 원래 셀프 자랑을 잘 못하는 편인데, 뭐, 와니랜드는 다 들어드리는 곳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셀프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스트리트 안에서는 셀프 자랑할 게 좀 많아요.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스트리트를 한번 들으신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돌릴 수가 없죠. 뭐, 8시부터 10시는 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아, 부끄러우니까 빨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니랜드를 찾아준 5141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셀프로 영스트리트 자랑하기라 하나하나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4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핵심을 콕 집어서 영스트리트 코너별로 매력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면 해피니스 코너는요, 일단 특급 게스트분들이 나오셔서 제가 초대 손님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케미가 그 당일날 봐도 케미가 뿜뿜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거 당일날 첫날 본 거 맞아? 라고 느낄 정도로 케미가 아주 넘친다는 점 알도록 해주시고, 또 그다음 케이팝 완전 정복은요, 또 우리 만능 엔터테인 우리 케자랄 우주 조승현 씨와 승승남매 케미 노래도 듣고 토크도 듣고 중간중간 저희가 또 노래도 불러드리고 아주 재밌는 코너니까요. 옛날 추억에도 젖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안 알려줌이라는 코너도 있거든요. 바로 이 코너는 완디가 오늘 뭐 할지 안 알려줌입니다. 하지만 완소들에게는 선물을 아주 팍팍 쏴드리니까 꼭 들어주셔야 되는 코너고요. 또 완소들이 좋아하는 답조답. 이야, 우리 디펀스의 태연씨, 드림캐쳐 수아씨와 아주 하이텐션으로 목소리 계속 올라와요. 듣기만 해도 아주 무릎 탁 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나 이것 때문에 고민인데 어떻게 뭐 고르지? 뭐 결정하지? 하면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웬튜브 코너도 있죠. 바로 귀호강하는 콘서트 시간이에요. 명품 라이브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멜로망스 분들은 격주로 또 나오시고요. 정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나올 때마다 저도 너무 행복해요. 황홀합니다. 아주. 네, 여러분들 귀를 황홀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토요일마다는 영수스쿨도 열리는데요. 매주 다른 아이돌 게스트분들이 오셔서 또 노래도 홍보하시고 또 다양한 매력들, 또 TMI 시간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일요일에는 레벨러 럭키 코너로 함께하죠. 개그우먼 박수영씨, 이인건 아나운서와 직장인들의 고민도 해결해주고 또 사회생활 레벨업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고민 사연을 읽어드리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좀 웃음소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일요일이 월요일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힘을 드리고자 하니까 들으시면은 내일 월요일인데 들으면서도 힘이 나는, 힘을 받아서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밖에도 Today's Wendy, 뭐 남의 사랑 이야기, 와니랜드까지 알찬 코너들을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영스트리트 꿀잼! 5141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와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5141님에게는 영스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끝곡으로는 신곡이죠. 최현창민의 Devil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Wendy. 안녕 BYE. 없이 불어오는 것에 시련에 막혀 길 잃은 아이처럼 단 한 걸음 못 내딜 때 Oh, oh, oh, oh, devil 내게 속삭였지 피할 수 없는 가시도 진 길을 재촉하는 현실 내게 무거울 거라 Oh, oh, oh, oh, devil 서늘한 이웃은 So just let it rain. Rain down on me. 소리 없이 차오른 Rain down on me. 뜨거워진 눈물이 Rain down on me. 참내마를 때까지 지 않나